이게 무슨 일이야? 도대체 말이 안 돼. 하루 종일 네가 햇살처럼 내리고 널 닮은 별이 뜨잖아. 내가 웃는 그 이유 너인지도 모른 채 말도 없이 넌 마법처럼 내 맘 가득 묻들여져 있잖아. 남겨진 시간 속에 소원마저 네가 되고 말았다는 걸.